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홍콩 대공보,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이란의 프레스 텔레비전 방송, 세네갈 신문 르 뽀뿔레르, 기내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 방송과 나이제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천리마 건재종합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의 동북망과 나이제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 도이출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경연한 운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810 군부대사나 어분사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올렸습니다. 네팔과 나이제리아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 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